나를 두고서 너만 혼자서 떠나가지 마. 나만 혼자서 험한 세상을 어찌 살라고. 너만 혼자가 우린 너무나 사랑했잖아. 우린 정말로 행복했잖아. 하늘만 보면 눈물이 나와. 하늘만 보면 너의 얼굴이. 너무나